7일 남조선 유시수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근 100%의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.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최근 3차에 걸쳐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의 외교 안보 농락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사드 배치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